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돌과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탄생 99돌 경축,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가 24일 당 창건 기념탑, 개선문, 평양역 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과 각지에서 진행됐습니다.